9월 9일 금요일. 믿음이 시작되는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 아래 있는 인류.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은 죄인의 특징은 입술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그 마음에 평강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 온 세상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인간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우리 자신만을 보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득한 기쁨으로 언제나 부르던 노래 잘은 몰라도 그 노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환한 기쁨 느꼈었지. 어른이 되어 다시 부르는 그 노래 오랜 시간에 모든 것 변했지만 그 노래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난 느끼네. 묵상 에세이 나를 안다는 것의 의미. 여러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몰 직전 해양구조대에 SOS가 왔습니다. 구조대 통신원이 회신을 합니다.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위치를 말하라. 곧이어 답신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유명한 은행장이다. 그리고 회신이 뚝 끊어졌고 이 배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What's your position? 위치가 어디냐는 말은 지위가 무엇이냐는 말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 알아들어도 그렇지 지금 이 위급한 시기에 지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명예나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당신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자존심 상해도, 기분 나빠도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성령의 절망, 그러나 희망. 한절 묵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 그리스도인도 죄인의 범주에 속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심판 아래 놓였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을 적용할 때 구원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시기 위함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절절히 인정하오니 저를 덮으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